HUBS. Economic 금요일. Hello,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평소에 경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수요 공급 그래프가 생각나기도 하고 복잡한 뉴스 기사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쏟아지는 경제 용어들에 어지럽던 적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시간 경제적 금요일에는 매주 경제 뉴스를 함께 살펴보면서 경제 트렌드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처음 접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의 경제 이슈 모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경제적 금요일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열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콜옵션과 풋옵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가요? 살짝 낯선 느낌이 드는 경제 용어지 않나요? 콜옵션은 매수자에게 특정 자산을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 계약을 의미하고 반대로 풋옵션은 매도자에게 특정 자산을 행사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 계약을 의미하죠. 옵션? 행사 가격?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실 텐데요. 우리 함께 최신 뉴스를 알아보면서 콜옵션의 개념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여러분, 최근 한 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하이브 사태를 알고 계시나요? 하이브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르세라핌, 뉴진스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소속돼 있는데요.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명분으로 하이브 내의 멀티레이블인 어두워 경영진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고 미니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법적 공방의 핵심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배임죄와 같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였는데요.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할 미니진 대표의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하이브 측이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이른바 콜옵션 조항 때문이었죠. 원래대로라면 민 대표는 하이브의 최대 1000억 원 수준의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배임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주주간 계약 위반에 따라 30억 원의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날 배신했으며 자신은 팽당한 것이라 언급했죠. 그렇다면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과연 무엇인지 그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 콜옵션은 정해진 금액에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은 모두 옵션의 종류에 속하는데요. 옵션이란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여기서 특정 자산은 주식, 채권, 통화, 주가, 지수 등 다양합니다. 아까 앞서 언급한 행사 가격이라는 것도 쉽게 말하면 미리 정한 가격을 뜻하는 것이죠. 콜옵션에서 콜은 영어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내가 이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면서 가격을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더욱 기억하기 쉽겠죠? 풋옵션에서 풋은 영어로 내놓다, 놓다의 의미가 있어서 내가 이 가격에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팔 상품을 내놓는 모습을 떠올려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다시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의 이야기로 돌아가 다시 내용을 이해해볼까요? 만약 미니진 대표가 계약 위반 행위를 한다면 하이브가 어두워의 주식 전부를 사버릴 수 있다, 즉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미니진 대표는 하이브에 대해 천억 원가량의 풋옵션, 즉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미니진 대표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기를 원하는 하이브의 입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이번에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풋옵션은 아무래도 해당 기업의 주식이 하락할 것에 베팅해 성공하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A기업의 주식을 1주당 100원에 매수했다고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이 동시에 A기업의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1주당 90원에 풋옵션을 매수했다고 해봅시다. 이후 실제로 A기업의 주가가 80원으로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풋옵션을 행사해서 1주당 90원에 A기업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반대로 콜옵션을 매입하면 여러분은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 상승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알아둬야 할 점은 주식을 매수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콜옵션 프리미엄인데요. 콜옵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회를 얻으려고 할 때 일종의 비용이 따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수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신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지불하는 보험료와 유사해요. 이것이 바로 콜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 원인 B기업이 있고 이 기업의 콜옵션 프리미엄이 5천 원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기업에 관심이 생겨 주식 하나를 구매하기로 결정할 거예요. 이에 더해 여러분이 콜옵션 프리미엄을 선택한다면 10만 5천 원의 주식을 구매하는 거겠죠? 실제로 B기업의 주가가 11만 원으로 상승하면 여러분은 5천 원의 투자로 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꽤 도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눈치 싸움과 사전 정보 확보 경쟁을 통해 투자를 진행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설명한 콜옵션과 풋옵션 내용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사실 경제 뉴스에서만 흘끗 봤던 단어들이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콜옵션? 풋옵션? 그게 뭐야? 그게 뭐든 간에 내가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니겠지 하며 넘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번 경제적 금요일 시간을 유익하게 경청하시면서 특히 주식을 하는 학우분들이라면 얻어갈 수 있는 정보들을 알차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식 공부를 하지 않는 학우분들이라면 이번 시간을 통해 경제 뉴스를 이해하고 저처럼 새롭게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치열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가는 소비자이자 투자자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잘 인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경제적 금요일에 또 다른 경제 개념을 준비해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이서빈, 디렉터 최연아, 엔지니어 신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